하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.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은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의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란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나란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돌아서면 무심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. 제 속상 붓는 물에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보라게 경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.